백두산 졸세귀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형령사적 표식비, 현지지도 표식비가 여러 단위에 건립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 표식비와 현지지도 표식비가 황해북도 사리원시 구령 남세손눈협동농장과 함경북도 총진시 라남구역 령암협동농장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표식비가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 각각 세워졌습니다. 혁명사적 표식비, 현지지도 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